좋았어 문제야 이거 봐 욕도 줄이고 있고 바지도 올려 입고 아무한테나 미소 안 보이고 있어 얼굴만 봐 고칠 때가 어딨어 빛나칠 때 제일 이뻐 이 장면 우리 엄마 보면 기절할 노릇일걸 더 이상의 표현은 아낄게 사실 너 이름만 옮겨 적으면 그만인데 I believe in destiny 사조나 타로 카드 좀 쳐줘만 하면 안 해 yeah. 집착하는 이전 저도 얼씨 못하게 내가 잘할게 왜냐면 Because 넌 나고 넌 나야 난 너고 넌 나야 마음이 같다면 둘은 서로가 될 거야 넌 나고 넌 나야 그림 너무 좋아 오그라든다는 말은 누가 만든 걸까 밤새 쪽쪽거리다가 누추한 모습으로 함께 아침을 맞아 Good morning. 새삼스럽게 넌 심각하게 예뻐 그 입 당장 가져와 넌 나고 난 너야 난 너고 넌 나야 마음이 같다면 둘은 서로가 될 거야 넌